같은 별이 떠 있고 사막엔 낙타만이 가는 길 무수한 사람 길이 되어 열어줄 거야 떠날래 go, go, go. Far away You're my sunshine We are together 나는 사랑보다 좋은 추억 알게 될 거야 건물로 한 잔에 널 걸어넘기고 이제 나를 좀 더 사랑할 거야 저 끌어넘친 태양은 끌거리고 오랜 꿈은 삐걱거리고 굴러긴 자동차를 타고서 꿈의 날개로 구름 속을 산책할 거야 날도 나무니까 손에 든 기타 You are melody 어린 왕자 You are melody 찾아 떠날래 내게 허락된 건 힘겹기만한 거친 미래라 해도 나를 깨운 꿈에 모든 걸 걸고 달려갈 거야. 헛된 일이라고 말하지는 마. 나는 남들과 달라 모든 힘을 다해 이뤄낼 거야. 난 해낼 수 있어. 함께 외치며 숨 바쁜 척 하지마 잠깐 1분이면 돼 나쁜 사람 아니니 걱정 안 해도 돼 첫눈에 반했던 유치한 말 난 안 해 이름이 뭐냐고 물어봤자 넌 말 안 해 뻔한 뻔한 얘기 남들이 다 한 얘기 나도 싫어 그런 말 해달라고 해도 안 해 이 세상 그 누구도 부러울 게 없어 난 가진 건 없어도 있을 것 다 있어 난 하지만 나 원하는 게 하나 있어 you know 다름 아닌 너의 전파 성도 난 필요 없어 하지만 정말 난 원하는 게 하나 있어 이 전화번호 내가 원하는 건 이 전화번호 Give it up, give it up, give it up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난 알 수 없어 하지만 정말 궁금한 게 딱 하나 있어 이 전화번호 내가 원하는 건 이 전화번호 Give it away, give it away, give it away 텅 빈 내 가슴처럼 텅 빈 내 전화기 채워만 준다면 나 조용히 떠나리 세상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는 나 사랑을 키워가리 너와 나 단둘이 하루에도 수십 번 백 번 너도 모르게 내 전화 기다리게 될걸 정말 싫으면 안 받으면 돼요 가짜 번호만 아니면 오케이요 많은 거 물어봤자 내 입만 아파 괜한 거 물었다 내 마음만 아파 Baby girl please just give me your number 시간이 없어 나도 지금 바빠 성도 난 필요 없어 하지만 정말 난 원하는 게 하나 있어 이 전화번호 내가 원하는 건 이 전화번호 Give it up, give it up, give it up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난 알 수 없어 하지만 정말 궁금한 게 딱 하나 있어 이 전화번호 내가 원하는 건 이 전화번호 Give it away, give it away, give it away 손뼉 쳐 everybody Come on. Everybody 손뼉 쳐 With Gino and Sean, let me hear everybody go. Box to show, everybody, everybody. Box to show, get ready to roll. With Gino and Sean, 차 한 명도 빼지 말고. 가까이 하긴 하지 뭐나면 너 내가 당장 필요한 건 오직 전화번호 용기 있는 자만 이미 인을 차지해 난 널 차지해 사랑에 빠지게 Bring it back now 조금 더 빠르게 믿는 내 성도 난 필요 없어 하지만 정말 난 원하는 게 하나 있어 이 전화번호 내가 원하는 건 이 전화번호 Give it up, give it up, give it up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난 알 수 없어 하지만 정말 궁금한 게 딱 하나 있어 다 빼다 빼다 빠졌나 지금 맞는 나를 한번 봐봐 화났던 나를 봐. 같아 방금 짓궂은 그 표정 문득 머리 위로 차가운 공기가 흐른다 이젠 인사를 할 시간